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말을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36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즐거웠던 시즈오카 여행을 마치고 안나와 사쿠라는 도쿄로 돌아옵니다. 역 플랫폼에는 켄타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럼 제36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寂しくなります。私もです。でも大学で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僕が 春休みに 도쿄に 行きます.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寂しくなります。私もです。でも大学で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僕が 春休みに 도쿄に 行きます.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켄타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寂しくなります. 쓸쓸해질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寂しく는 형용사. 寂しい. 쓸쓸하다, 외롭다의 부사입니다. 寂しい와 같이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는 이를 쿠로 바꾸면 부사가 됐는데요. 나리마스. 됩니다, 무엇무엇해집니다는 사물이 어떤 상태로 변화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사비시쿠 나리마스라고 하면은 쓸쓸해질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헤어질 때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럼 대화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나가 답했습니다. 와타시모 데스. 저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와타시는 저, 나 라는 뜻이고요. 모는 무엇무엇도 역시라는 의미의 조사입니다.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私もです는 직역하면 저도입니다라는 뜻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안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でも大学で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도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でも 는 그래도란 뜻이고요. 대학은 대학교란 뜻입니다. 네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죠. 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란 뜻인데요. 여기서 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어떤 행위가 의무이거나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앞에 동사는 나이형이죠. 나이형은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부정형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형을 만드는 방법은 21과에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합니다라는 뜻의 勉強します의 나이형은 勉強しない 공부하지 않는다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어미의 나이 부분을 なければなりません으로 바꿔서 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이라고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발음 연습을 해볼까요? 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켄타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じゃ、僕が春休みに東京に行きます. 그럼 제가 본방학에 도쿄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じゃ는 그럼이란 뜻인데 では 예,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僕 는 나, 저 라는 뜻인데요. 친근한 사이에 남성이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공식적인 경우에는 남성도 와타시라고 합니다.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죠. 하루야스미는 봄방학이란 뜻인데요. 하루 봄과 야스미 휴가, 방학이란 뜻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봄방학 뒤에 조사 니는 때를 나타냅니다. 도쿄는 도쿄라는 지명이고요. 도쿄 뒤에 조사 니는 이동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키마스는 갑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의지가 들어가서 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루, 봄 외에 다른 계절 이름도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도 사계절이 있죠. 봄 다음에 여름은 나츠라고 하고요. 가을은 아키, 그리고 겨울은 후유라고 합니다. 하루, 나츠, 아키, 후유. 그럼 겨울방학은 후유야스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흥미있는 단어는 잘 외우시네요. 네, 칭찬해 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그럼 제36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寂しくなります. 私もです. でも 大学で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じゃあ僕が春休みに東京に行きます.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란 의무의 표현을 배웠는데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私が教えましょう.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어떤 행위가 의무이거나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나이형 동사의 어미 나이를 なければなりません.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먼저 勉強します. 공부합니다를 나이형인 勉強しない.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를 なければなりません.으로 바꿔서 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이라고 합니다. 친근한 사이에 말하는 표현은 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를 なきゃ.로 바꾸어서 勉強しなきゃ.라고 말해도 됩니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나이형 동사의 어미 나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란 뜻의 なくてもいいです.로 바꿉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勉強しない, 공부하지 않는다의 나이를 なくてもいいです.로 바꾸어서 勉強しなくてもいいです.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건 아주 중요하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 표현은 바람에 관한 표현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네요. 네, 강한 바람 소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휴휴, 휴휴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소리입니다. 벽이나 창틈으로 스며들어오는 바람 소리도 휴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바람일 경우에는요. 퓨퓨, 퓨퓨.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더 강하게 부는 바람 소리도 있습니다. 뷰뷰, 휴휴, 퓨퓨, 뷰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약간의 차이로 일본인들에게는 이 바람의 이미지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군요.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휴휴, 퓨퓨, 뷰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여름방학 외에도 겨울방학과 봄방학이 있다고 하네. 여름에는 바다로, 겨울에는 스키를 타러. 계절마다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아. 네, 제36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숙사 사감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